우리나라 사람들의 인내의 한계는 대략 8분이라고 합니다. 서너 사람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다고 합시다. 한 8분쯤이 지나도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그 중에 최소한 한 사람은 입을 열게 됩니다. 빨리 안 줘요? 내지는 반찬이라도 줘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아침 정말 잔인했습니다. 글쎄요, 비가 와서 그럴까요? 꼼짝도 않는 차 속에서요. 인내의 한계라는 8분에 몇 곱절이나 되는 40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명의 이기에 숨막힐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인간은 역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명을 욕하고 교통행정을 욕하고 도로를 욕하고 또 서울을 욕하다가 그때 회사에 도착했고요. 그리고는 잔인했던 아침 출근길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글쎄요, 또 문명을 욕하고 서울을 욕할까요? 어느 가수의 노랫말에도 있지만요, 정말 산다는 게 뭔지. 대구 협성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3학년 모두랑 듣고 싶다고 하셨죠? 대구 북구 복현 2동의 김상걸 학생. 오늘 아네스 바르다 감독의 노래하는 여자, 노래하지 않는 여자 중에서 무리의 암스텔담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클로드 치아리의 기타 연주였어요. 이것은 한 번은 통과해야 하는 길. 한 시간이라도 더 버티면 그만큼 빨리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만큼 빨리 자유롭게 된다. 광주에서 자영 학생이 친구 민정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서 이런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소개 안 해주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이런 협박을 왜 하셨습니까? 저는 좀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서요. 사실 이런 협박 글귀를 보면 좀 삐딱하게 나가는데 워낙에 글귀가 감동적인 그런 엽서라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국내에도요. 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들 몇 개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권위의 영화 전문지 하면은 1951년 4월에 창간된 프랑스의 까예 드 시네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잡지는 영화에 대한 정확한 비평,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대부분의 기자가 대학에서 영화를 강의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평론가들,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네요. 과거 누벨바그의 기수였던 프랑스와 트리포라든지 장르의 고다르 감독, 또 리얼리즘 영화 비평을 처음으로 시작한 그 유명한 영화 이론가 앙드레 바쟁, 이런 사람들 모두 이 까예 드 시네마의 기자로 활동했었습니다. 이 잡지의 특징 중에서 또 하나를 든다면요. 자기 나라, 그러니까 프랑스의 영화뿐만이 아니라 헐리우드라든지 동양 그리고 제3세계권 시네아스트들,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관심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후샤오시엔 감독의 비정성시, 왕가위 감독의 열혈남아, 이 영화를 세계 무대로 끌어올린 것도 바로 이 까예 드 시네마죠. 이 잡지가 90년대에 들어서면서요. 80년부터 89년까지 이 10년간에 걸쳐서 제작된 전 세계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작품 200편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시죠? FM 영화음악이요.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에는 이 까예 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이것을 80년부터 연도별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품 선정에 대한 정당성을 따지기보다는요. 그간에 국내에서 많이 접해보지 못한 세계 영화들에는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는가, 또 그 영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점들에 초점을 맞춰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중에는 국내 비디오로 출시된 작품들도 많으니까요. 그때마다 제가 출시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영화를 보시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FM 영화음악 잠시 후 계속됩니다.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콘택트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콘택트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크라잉 게임.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음악의 향기 크라잉 게임.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스무 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난 여신 영화 All the Jazz에 삽입된 조지 벤슨의 노래 On Broadway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평생을 줄담배와 레코드 그리고 춤과 함께 살다가 과로로 쓰러진 한 중년 안무가의 무대 인생. 하지만 그의 병상 옆에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관계자들. 이 쇼비즈니스계의 환희와 절망을 춤과 음악으로 채색한 80년 마포시 감독의 올드 재즈,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그 첫 영화입니다. 유명한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마포시는 헐리우드 뮤지컬 영화 사상 그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올드 재즈는 그의 자전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국내에는 로이 슈이더의 재즈 클럽 이런 제목으로 비디오가 출시되어 있고요. 80년에 아카데미 4개 부문과 그의 깐느 영화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연은 로이 슈이더와 제시카 랭이고요. 이 올드 재즈와 함께 그의 깐느 대상을 공동 수상한 그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각계무샤, 영무자. 이 영화 역시 200편 가운데 한 작품이죠. 각계무샤, 즉 그림자 무사라는 말은요. 그 옛날에 일본 영주들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용한, 그러니까 자기와 모습이 아주 비슷한 그런 무사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전쟁 같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마치 자신이 두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영화 각계무샤는 일본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한 각계무샤를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전쟁이 어떻게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주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계무샤가 된 사나이. 그가 전쟁을 치르면서 서서히 진정한 모습의 영주, 즉 쇼군이 돼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세계 평론가들로부터 이 영화는 최고의 서사시라는 극찬을 받았을 만큼 그 개인과 역사의 관계가 아주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까이에드 시네마가 뽑은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그 세 번째 영화는 지난번에 그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에서도 소개해드렸고요. 또 얼마 안 있으면 국내 극장에서도 개봉 예정이라고 하네요. 바로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의 독일 영화 포화 속의 마리아입니다. 전쟁 때문에 생이별을 해야 했던 한 부부의 삶을 통해서 1940년대 말 경제 부흥을 이뤘던 전후 세대의 아픔을 그린 영화죠. 이 경제 부흥이 과연 올바른 토대, 또 올바른 목표 속에서 이뤄진 것인가? 감독은 이런 의문을 날카롭게 던지고 있습니다. 영화 포화 속의 말이야, 그 중에서 테마 듣습니다. 포화 속의 마리아의 테마였습니다.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네 번째 작품은 알랭 레네 감독의 아메리칸 백부입니다. 이 알랭 레네 감독은 아주 난해한 영상 문법으로 유명한 영화 작가인데요. 우리에게는 그 일본의 원폭 피해를 다룬 히로시마 내 사랑, 이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제라르드 파르디우가 등장하는 이 영화 아메리칸 백부는 한 신인 여배우와 방송국 보도부장인 장, 그리고 그의 아내,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들의 삶을 심리학자인 한 교수가 분석합니다. 영화는 이 냉정한 교수의 눈을 통해서 인간의 갖가지 희노애락을 아주 시니컬하게 표현합니다. 현실의 시공간은 무시하고 사람의 심리를 따라서 이동해가는 그 알랭렌의 특유의 영상 공간이 비평가들에게 많은 점수를 얻었죠. 그래서 80년에 깐느에서 심사위원 특별상과 국제 비평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루이 말 감독, 버트랜 카스타, 스잔 서렌든 주연의 아틀란틱 시티. 이 영화 역시 FM 영화음악에서 여러 번 소개가 된 작품이죠.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부패를 상징하는 아틀란틱 시티. 이곳을 무대로 해서 그 도덕성이 무시된 사랑과 도박, 그리고 죽음. 이런 세기말적인 풍속도를 흥미있게 묘사한 영화입니다. 봐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색깔이 바랜 듯한 그런 색이었는지 참 그 가라앉아가는 아틀란티스 섬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 도시가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요. 자,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영화였죠. 아틀란틱 시티에 삽입된 림스키 콜사코프의 인도의 노래. 이 재즈풍으로 편곡 해서 들어보니까 조금은 색다른 느낌이죠.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감독 잉그마르 베르히만은 영상 시인으로 불리워질 만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온 예술가입니다. 그가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특히 신과 인간의 문제를 즐겨 표현해왔는데요. 그의 영화 꿈의 인생, 이 영화 역시 인간이 지닌 죄의식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정신과 의사 옌스는 어느 날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바로 자신이 어느 여자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전화였는데요. 이 전화를 받고는 상담을 하죠. 그런데 옌스는 얘기 도중에 그 남자가 오래전에 자기가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옌스의 기억으로는 그는 법 없이도 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르히만 감독은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까지 심리 변화를 마치 한편의 아주 몽롱한 꿈을 보는 것처럼 그런 영상으로 묘사하고 있죠. 80년대에 제작된 그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선정된 작품이어서인지 거론되는 감독들도 거의가 대가 소리를 듣는 거장들만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이탈리아의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입니다. 그의 영화 여자의 도시. 이 영화도 까이에 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에 든 작품인데요. 그의 오랜 콤비인 마르첼로 마스트로야니가 출연하고 있죠. 영화 속에서 아주 풍만한 몸매를 가진 여자에게 반한 마스트로야니는 그녀를 따라서 기차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꿈인지 생신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죠. 과격한 페미니스트, 세탁소 여주인, 펑크족 아가씨. 이렇게 여성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외딴 곳에서 그는 직업도 다양한 여러 여자들에게 계속 희롱당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시종일관 코믹하죠. 영화 여자의 도시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한번 들어볼까요? 보치넬라 치타델레 두네.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코믹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면 머리끝이 쭈뼛쭈뼛 쓸 뻔했나요? 아마 영화의 분위기도 이럴 것 같은데요. 여자의 도시 중에서 보츠넬라 치타델르 누네였습니다. 자, 오늘부터요. 매주 이 시간에 까이에 디 시네마가 뽑은 80년대의 세계 영화 200편을 저희가 보내드릴 텐데요. 이것을 무슨 그 작품성이 좋은 영화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80년부터 연도별로 이렇게 그 순서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요. 참 제가 곤란한 게 있어요. 매주 이 시간마다 저희가 이런 그 100편이니 200편이니 이런 특집을 마련해 드리는데요. 맨 처음에는 Song in the Movie였잖아요. 두 번째는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였고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이 길어질까요? 이번에는 까이에 뒤 시네마가 뽑은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이걸 다 말하다 보면 나중에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름을 도대체 줄일 방법이 없네요. 여러분께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요. 제게 좀 알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 영화입니다. 존 카사베티스 감독의 미국 영화 글로리아요. 이 여주인공이 지나 롤랜즈인데요. 그녀는 마피아에게 가족이 모두 살해당한 이웃집 소년을 자신이 떠맡게 됩니다. 그녀는 결국 혼자 힘으로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고 소년의 복수까지 하게 되는데요. 다이나믹한 영상을 장기로 하는 존 카사베티스 감독의 연출이 아주 충격적인 영화죠.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여성 전사 영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고니 웨버 주연의 에이리언 같은 영화의 그 원조격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 샤이닝,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죠. 이 영화도 80년대의 세계 영화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영화입니다. 외딴 호텔에서 악령들에게 사로잡힌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와 초능력을 지닌 아들을 죽이려 한다. 이런 영화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요. 그 얘기를 표현해내는 핏빛의 화면, 이건 역시 소름이 끼칠 정도죠. 이 영화의 촬영 당시에 막 개발된 스테디캠 카메라의 효과가 작품의 공포감을 더해주는데 한 몫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죠. 자, 영화 샤이닝의 메인 타이틀 들어보죠. 어서 오셨죠. 죄송합니다. 영화 샤이니의 메인 타이틀이었는데요. 제가 방송국에 들어오기 전에 밤에 라디오를 듣다가요. 이렇게 음산하고 무시무시한 음악이 나오면 참 이 PD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는 그런 사명감을 또 PD가 갖고 있거든요. 지금 밖에서 홍 PD가 아주 열심히 웃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조금 무서우셨더라도 다양한 음악을 접한다는 기분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제가 전해드리는 까예 디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중에서 10번째 영화 소식 들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고다르 감독의 영화인데요. 고다르 감독이 상업 영화로의 복귀를 선언한 뒤에 처음으로 만든 소프키페. 이 우리말로 하면 폐주, 탈주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에는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시골로 떠나는 나탈리 베이 그리고 그녀와 별거한 방송국 프로듀서 자크 뒤트롱 또 시골의 매춘부 이자벨 윗베르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우연치 않은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 도시와 시골 문화의 대립 또 가족 간의 이기심과 소외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화면 곳곳에서는요. 글쎄요, 별 의미도 없어 보이는 스톱모션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스톱모션의 효과는 결국에는 관객들에게 주인공들 간의 단절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표현 기법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고다르 감독과 함께 까예 디 시네마의 대선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인이죠. 트리포의 마지막 지하철. 이 영화 역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에 들었습니다. 나치 점령하의 파리를 무대로 해서 연극인들의 삶과 사랑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는 영화는 트리포 감독의 작품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영화로 볼 수 있는데요. 남편이 망명 중인 미모의 여인 까투이네 드누브와 신인 배우인 제라르 드파르디유 간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통해서 감독은 정치와 예술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나치 점령하의 연극인들처럼 영화 감독 역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에 봉사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감독의 절망적인 고백 같은 것입니다. 고다르와는 달리 다른 감독들의 영화에 대해서 과격한 정치적인 비평을 하지 않았던 트리포 감독. 그의 고민이 담긴 작품 같네요. 자, 영화 마지막 지하철 중에 삽입된 리나 케티의 노래입니다. 자탕드레. J'attendrai. 포 감독의 영화 마지막 지하철 삽입된 리나 케티의 자당대였습니다. 자, 이제 까이의 뉴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중에서 12번째 영화는 모리스 비알라 감독의 룰루인데요.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료를 도대체 구할 수가 없어서요. 슬쩍 건너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해해 주시겠죠? 아, 그 대신에요. 그냥 모리스 비알라 감독 얘기만 조금 할게요. 이 감독은 사탄의 태양 아래서 이 영화로 87년에 깐느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죠. 프랑스에서는 평가가 높은데요. 세계적으로는 그다지 뛰어난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는 편이죠. 우리나라에 개봉된 최근작 반고호도 흥행에는 참패했고요. 자, 까이에 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편 가운데 80년 그해에 제작된 작품으로는 모두 14편이 선정되었었는데요. 이제 미국 영화 2편이 남아있습니다. 13번째 영화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80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서 4개 부문을 휩쓴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보통 사람들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큰아들이 사망하자 그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던 한 가정이 가족 스스로 서로 간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붕괴되어 갑니다. 철저히 개인적인 미국 가정의 일상을 감독은 솔직하고도 진지한 시각으로 바라보는데요. 아마 그것이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영화 Ordinary People, 이 보통 사람들에는 파엘벨의 카논이 삽입돼서 영화의 품격을 더욱더 높여줬는데요. 자, 오늘은 일본의 시네사이저 연주가 토미타의 연주로 들어볼까요? 파엘벨의 캐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곡을 별 볼 때 좋은 곡이라고 소개해드린 걸 기억나세요? 정말 오늘 하늘에서 별은 볼 수 없지만요. 마치 별빛으로 그 샤워를 한 것 같은 아주 편안하고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인데요. 영화 보통 사람들 중에 삽입된 파일벨의 카눈, 일본의 신디사이저 연주자 토미타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까이의 뉴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영화 200편, 그 중에서 80년 한 해에 제작된 영화들 14편 중에서 13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한 편은, 나머지 한 편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쭉 그 13편을 말씀드려볼까요? 첫 번째 올드헤드스고요. 그리고 가케무샤, 일본 영화 영무자. 세 번째는 포화 속의 마리아. 네 번째는 아메리칸 백부. 다섯 번째 미국 영화 아틀란틱 시리. 여섯 번째 꿈의 인생. 일곱 번째 영화는 여자의 도시고요. 여덟 번째는 글로리아. 그리고 공포 영화 샤이닝. 열 번째 소프키페, 폐주 탈주라는 영화였고요. 11번째 마지막 지하철, 12번째 슬쩍 넘어간 룰루에 이어서 13번째 영화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58분 51초 또 52초 막 지나가고 있네요. 마지막 곡은 그냥 그 별소리 나는 음악으로 끝을 내야 될 것 같네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대전의 신혜정씨, 대구의 최현경씨, 그리고 서울 방배이동의 정현주씨, 엽서 고맙습니다. 저 홍동식 PD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